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의 주최로 13일 서울에서 량심수 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위한 1118차 목요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.